저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 담아. 최근 다카이치 정무상을 비롯하여 모두가 야스쿠니 진자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소속된 자민당과 민진당, 일본 유신회 등의 일본 우익 정객들이 또다시 야스쿠니 진자를 집단적으로 참배함으로써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야스쿠니 진자 참배는 국가를 위해 귀중한 목숨을 바친 영령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는 문제라느니 일본의 내정에 관한 문제라느니 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범죄적인 사고방식에 물조준 우익 정객들은 아시아 나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공연히 집단 참배를 단행한 것이다. 과연 야스쿠니 진자 참배 문제가 일본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야스쿠니 진자에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원흉인 수급전범자들의 위패가 있다. 그리고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공공연히 미화하고 심지어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얼토당토하는 글까지 나붙어 있다고 한다. 그들이 극구 찬양하고 있는 국가를 위하여 목숨 바친 영령들이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 인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침략자, 약탈자, 살인방화자들이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운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한 교역리들이다. 일본 반동들의 집요한 야스쿠니 진자 집단 참배 노름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살인마들을 추올리고 조선에 대한 재침야욕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 반동 정객들의 군국주의 광증의 발로이다. 이것은 정의와 평화, 인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며 과거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추악한 반인륜 범죄이다. 지금도 일본과 아시아 여러 지역에는 낯설고 물서른 이 역당에 노예 노동과 전쟁 태포밥으로 끌려가 눈도 감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유골이 마구 내버려져 있다. 우리는 전범자의 후에 들러서 선조들의 만행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반성할 대신 역사를 왜곡하고 과거 피해자들을 모독하며 그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이중 삼중의 칼질을 하는 일본 반동 집권층의 무분별한 망동에 대하여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전체 과거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과거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일본 반동들은 자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4월 26일 평양.